가득했던 셀피 난 너도 알다시피 selfish 못 데려온 게 좋으니까 근데 일어나 흔든 너야 내 안에 비니 설렘 만족해 남의 건 관심 없던 나인데 널 보면 왠지 자꾸 두근대 조심해 널 위한 warning 망설임 없어 난 all in 다가와 이리 넌 날 봐 이미 I'm gonna cherish you you you you 완벽한 케미 알게 해줄 테니 I'm gonna cherish you you you 너를 좋아하는 나 어때? Yeah, cherish 잘못되려지만 뭐 어때? Yeah, cherish 기다리지마 고민하지마 완전 솔직한 넌 어때? Yeah, cherish 믿기지 않겠지만 널 원해 넌 그냥 나에게로 오면 돼 이기적이지만 말야 거짓말 안 하는 나야 You know 내가 정말 널 좋아해 완벽한 케미 알게 해줄 테니 I'm gonna cherish you you you 너를 좋아하는 나 어때? Yeah, cherish 잘못되려지만 뭐 어때? Yeah, cherish 기다리지마 고민하지마 완전 솔직한 나 어때? Yeah, cherish Baby love me now love me love me love me now selfie 너도 알다시피 selfish 멋대로인 게 좋으니까 근데 일어나 흔든 너야 널 찍고 싶은 selfie 난 그래도 여전히 selfish 내가 쉽지는 않겠지만 원한다면 주저하지마 다가와 이리 넌 날 봐 이미 I'm gonna cherish you you you you 완벽한 케미 알게 해줄 테니 I'm gonna cherish you, you, you. 너를 좋아하는 나 어때? Yeah, cherish. 잘못되려지만 뭐 어때? Yeah, cherish.